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러시아에서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러시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위인이신 김일성 동지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 온 생애를 바치시었으며 세계 자주화 위협을 승리로 이끄신 20세기의 걸출한 수령이시다고 격찬했습니다.